것도 걸어 네가 없는 이 거리 울면서 걸어 눈물을 닦진 않았어 네가 지켜볼까봐 다가와 닦아줄까봐 결국 너야 내 심장이 싶어 거울을 보고 또 봤어